오늘 밤도 차가운 철이 흥기야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건 참 다행스럽죠 이렇게 누굴 다시 만날 수가 있으니 그대 날 이제 또 다시 웃게 하네요 내겐 소중한 사람 How wonderful you are 지난 날 아픈 기억에 두려워하던 말 사랑이라는 말 Oh baby 이제 그대 날 채워야 일 아무도 싱그런 아침처럼 눈이 부실 그대 궁금해요 만나면 알아볼게요 잘생겼던 못생겼던 날 위해 준다면 I'm not afraid to die. 부르는 목소리 나의 향해 들려 그런 건 아니야. 내가 왜 이래. 숨소리 내게 행복은 너무 먼 길이야. 마음 깊이 묻어버린 유라 희미하게 구슬픈 별빛이 내 작은 창에 흘러내려 바닥에 비친 창살의 그림자 차갑게 날 가둬버리네. 있을